Hobbs News.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문화탐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이며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 완료 및 소감 작성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5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된 활동은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 관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융합대학 운영팀에서 제3회 코이크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5일 총 5일간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부 재학생이며 수강 신청 기간은 6월 3일 오후 5시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융합대학 운영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4기를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 오후 2시까지며 지원 방법은 링크를 통한 온라인 지원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2월 사이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및 평일 오프라인 교육 참여 가능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분야는 웹백엔드,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총 5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나 참외 등 주요 과일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방울토마토 소매가는 1kg에 10,748원으로 전년 대비 42.2%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20.3%나 급등하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가격 강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안매장한 엄마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형사 6-3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궁핍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낳았음에도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계속 키우면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세계 신에너지차 점유율이 6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신에너지차 업체로 떠오른 중국의 BYD가 세계 점유율 22%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5%의 점유율을 차지한 테슬라와 7%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수치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세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2,105만 대였고 이 가운데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324만 대였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